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목표가 전도라고 하는 조금 방금 여러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는 믿는 자의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먼저는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네.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뭐 화를 입기를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같이 지금 읽었잖아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 화를 당하지 않고 꼭 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일입니다. 1974년 12월자 이 동아일보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또한 그 기사와 함께 그 당시에 이 한국의 양심적 언론인인 이 함석헌 선생의 사설이 또 실려 있었어요. 그 사설의 제목은 뭐냐? 동부이천동에는 교회도 없더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뭐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지만은 그 당시 서울의 빈촌 살고 있는 동부 이촌동에 지금은 아주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 당시에 이 빈촌인 동부 이촌동에 부어가 판잣집에 그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과 끝에 먼저 좀 세 아들에게 독약이죠. 농약을 먹여서 다 죽이고 난 후에 본인도 또 독약을 먹고서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런 비참한 그 슬픈 기사가 그때 났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언론의 양심이라고 한 이 함석헌 선생이 피눈물 나는 절규가 그 사설에 실려 있었는데 참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이 박애주의,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박애주의 아닙니까?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 이 교회들에게 크나큰 반성과 경종을 울려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의 사랑을 소리치던 기독교인들은 바로 곁에서 벌어진 참 이 소망을 잃은 결과가 불러온 이 비극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의만을 내세우면서 그늘진 인생 외롭고 서글픈 그 세상의 약자들 소망을 잃은 영혼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참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교회와 이 교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질책과 절규였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많은 교회들 또 교인들이 깊은 회개와 참 새로운 전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쁨의 복음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고로 참 희망과 소망을 잃고 낙심과 원망 속에 세상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 그 생명들을 죽이는 영육 간에 너무나도 크나큰 죄를 짓고 말게 된 것이 단지 그들의 불행이요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조금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적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그들에게 베풀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더라면 그러한 비참한 천국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삶의 소망을 잃은, 참 영혼의 기쁨을 잃은 그들에게는 삶의 의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우리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이 지상명령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는 믿는 자의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이용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볼 때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면은 이게 무슨 향기가 이렇게 나느냐 말이지. 그런데 그 반대로 안위에 있는 악취가 이렇게 나느냐, 이런 인물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이나 또 22장 15절 말씀 볼 때 자신을 속이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중한 죄와도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그저 간단한 아주 죄에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살인죄나 간음죄나 뭐 도적질이나 강도만이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살인 강도와 똑같은 죄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렵게 믿어라. 우습게 믿지 말고 두렵게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참 그 길은 전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작전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할 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의 최전방 기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권세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전도하라는 명령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 하나님과 인간의 한 가지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전도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가진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구령일, 즉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나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 7절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죠. 모두가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즉 당자의 비유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다시 찾는 주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이야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가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또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상급,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허락하시는 구원의 상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참 주님의 우리를 위한 말할 수 없는 크신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사람의 세신자라도 참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주님 말씀하셨죠.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그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찌 죄가 있을 수 있고 어찌 어둠이 깃들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항상 알고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 그 예수도 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그의 사랑과 참 희생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참 깨트리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이적을 찾고 로마인들은 힘과 부귀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대능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그 문둥병을 고치는 기사가 나오죠.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장군이지만은 문둥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죠.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내 몸을 적셔라. 들어왔다 나갔다 일곱 번을 하라. 그랬더니 이 나만이 그 당시에 내 생각에는요. 자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흐린 그 요단강보다도 아람 나라에 있는 그 다메섹 강이라든가 여기가 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응하지를 않으려고 했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만약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그의 문둥병은 고쳐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그 현명한 그 종들이 그 간절한 그 충원 간언을 통해서 그는 요단강에 참 일곱 번 들어왔다 나왔다 잠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참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무슨 머리에 뿔 달린 이상하게 도깨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참 생각보다도 내 생각에는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놈한 꾸짖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 7장 7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했습니까? 찾았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래서 결국 얻었습니까? 주님은 진실된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 15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헌 약속, 거짓 약속하시는 분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지켜야죠. 사랑의 계명, 믿음의 계명 지키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간다, 못하러 간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구나. 에녹처럼 말이죠.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구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그 19절에 말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저를 택했고 왜 어떻게 해서 나를 목사를 만들고 왜 장로를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했다. 먼저 너희 가족부터 하라 말이죠. 우리는 먼저 자기 가족부터 자기 자녀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원한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복뿐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까지. 신명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그 얼마나 아름다움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참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 발만 복되겠습니까? 발을 움직이는 머리나 손, 발 모든 것은 복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수고하는 그 발걸음들, 마음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크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실 말씀이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얘기한다 하면 참 우습게 할까 봐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두고 너희한테 명한다. 그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아니 우리 지금 생명 바쳐 충성을 못하기 위해서 두 배 부흥하자. 끝. 두 배 부흥이 됩니까? 두 배 부흥도 해야 되지만 들어오는 새신자도 잘 킵해야 됩니다. 잘 보관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죠. 그게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볼 때도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또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 단언을 합니다. 나는 딴 건 모른다. 이거 전파, 예수님의 피 십자가 이것만을 전하는 것을 내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아유 자기의 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아, 십자가에 못을 박힐 정도로 세상과는 정말 이제는 떠난 그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 청춘, 참 독수리 청춘 같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시편 103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 힘들죠. 저도 그걸 가끔 느껴요. 뭐 다리, 뭐 좌골 신경통이다 뭐다 말이죠. 저도 글쎄 그게 오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이를 초월해서 정말 독수리 청춘 얼마나 우리가 바랍니까? 아니 20대로 가고 싶고 10대로 가고 싶지만은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네가 비록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독수리 청춘을 주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 애를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면은 가능한 거든.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고 힘쓸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전도에 전력을 다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두 배 부흥을 이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찬송가 257장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하는 찬송입니다.